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요즘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떠오르는 아름다운 네 모습. 매일매일 너는 쉬지도 않는지 내 머릿속을 맴돌아. Hey. 하루 종일 네 얼굴이 보고 싶어. 네 밤하늘 사진 속에 너는 너무 이뻐. 가끔씩 난 바보 같은 꿈을 꾸고 오네. 널 끌어안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네. 이런 일들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래. 아직까진 아니라도 말할 거야 조만간에. Wish I could be a boy girl and wish you could be my baby. 언제나 나만 봐주는 사람, 힘이 들 땐 옆에서 날 위로해주는 사람, 그동안 찾아 헤맨 사람. 네가 나에게로 온다면 It'll be good, good, good, good, good. 분명히 좋을 거야. 너도 그럴 거야. It'll be good, good, good, good, good. 내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도대체 넌 어디 있다가 온 건지 바라고 바랬던 모습으로 처음 본 순간부터 수 있었어. 내가 기다려온 사람인 걸. Yeah, yeah. 알 수가 있어. 그냥 거 You're the only one. 하지만 서두르지 않아. I'ma take it slow. 모든 걸 확인하고 싶어. 너의 맘부터 혹시라도 착각은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 only show me, baby, please give me a sign. 나 먼저 다가가볼게. 너도 이리로 와. 어떤 말이라도 두어 뭐든 말해줘. 나에게 확신을 줘. 언제나 나만 봐주는 사람, 힘이 들 땐 옆에서 날 위로해주는 사람, 그동안 찾아 헤맨 사람. Oh, 그 사람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 수많은 인연들이 스쳐갔었지만 이렇게 강한 끌림은 없었어. 나와 같은 맘일까? 이제는 확인하고 싶어. 보여줘. 언제나 함께 하고픈 사람,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그동안 찾아 헤매온 사람. Oh,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